조선노동당 제7차 대위 결정관철을 위한 충종의 200일 전투가 시작된 때로부터 열흘 동안 만수대 예술단, 국립민족예술단, 피바다 가극단을 비롯한 중앙의 예술단체 예술인들이 대거조 격전장들에서 122호 차의 현장 공연을 진행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말리마 속도 창조의로 힘있게 고무추동했습니다.